I've never felt so far away. Leaving hardly hurts at all. I'm sorry that I never called.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더 이가은입니다. 벌써 5월이 다 지나가 버렸다니. 시간은 항상 우리보다 앞질러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특히 올해 5월은 날씨가 금방 더워져서 그런지 곧 다가올 7월의 날씨가 벌써 걱정되는데요. 마치 여름처럼 비도 자주 오고 그에 따라 일교차도 커져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른 시험기간이 다가오기 전 여유와 힐링을 빨리 즐겨볼까요? 오늘 준비한 책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 책 유명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책입니다.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바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이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의 불후의 명저인 총균쇠입니다. 학창시절 필독도서로 유명하고 지금 또한 꾸준히 그 저력을 펼치고 있는 책인데요. 총균쇠 못지않게 엄청난 인기와 높은 별점을 자랑하는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오늘의 리디오는 김진선 기자, 이현지 엔지니어와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리디오 주파수 맞추고 올까요? Despite every text of yours ignored, though you call me still just to hear my voice. 첫 번째 리디오 주파수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작가의 총균쇠에 맞춰볼게요. 이 책은 인종주의적 설명 방식을 뒤집는 문명 발전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로서 왜 어떤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했는지, 왜 원주민들은 유라시아인들에 의해 도태되고 말았는지 등 인간의 문명에 대한 의문을 명쾌하게 분석합니다. 진화 생물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1998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 역조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 역사의 경향과 실제로 만들어낸 환경적 요소들을 밝힘으로써 인종주의적 이론의 허구를 벗겨냅니다. 그는 유기니 원주민과 아메리카 원주민에서부터 현대 유럽인과 일본인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인간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야기는 모든 인류가 아직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13,000년 전 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환경이 불러온 대륙 간 발달 속도의 차이와 수렵 채집 단계를 넘어서 농경을 하게 된 사회에서 발생한 문자와 기술, 제도뿐 아니라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즉 총기와 병원균과 금속이 역사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살핀 후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쇠의 지면을 통해 현대 일본인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그 기원을 제시합니다. 왜 어떤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왜 원주민들은 유라시아인들에 의해 도태되고 말았는가? 왜 각 대륙들마다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겨났는가?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명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저자의 근거로 명쾌히 풀어내는 경험이 궁금하시다면 총균쇠를 추천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인류 문명의 불균형의 원인을 총, 균, 쇠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총의 등장으로 칼은 무력화됐고 세균의 등장으로 면역체가 전무한 인디언들은 전염병으로 죽었으며 쇠로 인한 산업혁명으로 각종 무기를 선점한 유럽인들은 우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레드 다이아몬드 작가의 총균쇠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주파수를 함께 맞춰볼까요? 두 번째 주파수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위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글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마이클 샌델 작가의 10여 년 만의 신간이자 기울어진 사회 구조의 이면의 도살인 능력주의의 덫을 낱낱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언론 미디어를 통해 부유층과 빈곤층, 청년과 장년, 정치인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공정이라는 키워드. 기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논란에서 비롯된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정치권에선 공정경제 3법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떠들썩한데요. 이렇듯 공정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두고 각계각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 이퀄 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봅니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층 이동은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능력을 불가침 가치로 둔 채 공정을 추구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승자들 사이에서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오만과 뒤처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델이 제시한 귀족주의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의 예시를 확인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러 함께 가보실까요?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 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적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리고 실패자는 누구 탓을 할까, 다 내가 못난 탓인데 라고 여기게 된다. 능력주의 이상의 어두운 면은 가장 매혹적인 약속, 즉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말 안에 숨어 있다. 이 약속은 견디기 힘든 부담을 준다.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이 지도록 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삶에서 주어진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마이클 샌델 작가의 공정하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리디오 편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디오에서는 무기, 병균, 금속이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와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를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책 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독서 모임은 어떠셨나요? 이제 오늘의 리디오 10번째 시간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회 이슈와 함께 연관지어 다양하고 유익한 책을 갖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 함께 리디오 주파수 계속 맞춰보기로 해요.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저는 이다은이었습니다. Always, always, always, I'll care.